보도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21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벌일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. 11일 미 국방성이 이에 대해 밝혔습니다. 미제 호전광들은 그 무슨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뭐니 하며 이 연습의 침략적 성격을 은폐하면서 또다시 전쟁 광기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.